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콩고공화국 독립 57돌세 즈음에서 15일 이 나라 대통령 데니 사수 느게소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현명한 용도 밑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콩고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